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최 배고 2016년 11월 17일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 소환 온 사리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중종의 200일 전투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여성동맹 제6차 대회는 당을 따라 주정명협의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가려는 조선여성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 기상을 시위하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성동맹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여성운동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용도 밑에 자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온 주체의 여성운동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의 여성들은 항일혁명투쟁 시기 저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피어린 투쟁을 벌였으며 가열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는 전선과 후방에서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에 참가하여 모두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했다고 하시면서 여성들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원을 세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배곡 같은 충정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숭고한 도덕의리심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이런 훌륭한 여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동맹은 당의 용도 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을 완성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성동맹 앞에 나서는 정적 과업은 전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여성동맹을 당의 사상과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체 여성운동의 전통에서 기본 핵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라고 하시면서 여성동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해야 하며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여성동맹, 우리 당의 여성동맹으로 강화 발전돼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명조직들은 여명원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데 중심을 두고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성동맹은 정치사상교양단체이며 사상교양사업은 여명조직들의 기본 임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명 조직들은 위대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김종일 애국주의 교양과 신념 교양, 반제 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여명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백도의 혁명 정신과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 견결한 반제 계급 의식과 숭고한 도덕 의리심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동맹은 여명원들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명원들과 여성들은 전 세대 여성들이 발휘한 영웅적 투쟁 정신을 이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명조직들은 여명원들이 당의 군사중시 사상과 노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민항전에서 오늘의 남강마을 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서는 여명원들과 여성들이 후대들을 주체조선의 억센 기둥으로 키우는 데서 지니고 있는 중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명원들과 여성들이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생활기풍, 도덕기풍을 확립하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 동맹은 저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 동맹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명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성 동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명 조직들과 여명 일꾼들, 여명원들이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선 여성운동의 승리적 전진과 주청명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영리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